친구들 당연한 듯 웃으며 아직도 너의 안부를 내게 물어와 담담하게 무심하게 우리 이별을 어색한 미소로 말해 이제는 괜찮다는 거짓말 모두 지울 수 있을까?